아니었어요. 꼭 닮은 그대 입술이 왠지 오늘 더 슬퍼 보여. 무슨 일 있었나 봐요. 조조해 숨이 막혀요. 떨리는 그대 눈빛에 자꾸 눈물이 흘러내려요. 이미 나는 알고 있어요. 어떤 말을 하려 하는지. 운명에 우릴 맡겨요.